KBOPS 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66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2사학번 신입생이며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에 지원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장학금 수여, 실무 경험 축적 등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024 리서치 챌린지 채용 연계형 인턴십 모집을 실시합니다. 참가 자격은 2024년 8월 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접수 방법은 2024 KIS 리서치 챌린지 구글폼 작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김포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포트홀 보수공사로 인해 김포로 진입하는 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정체가 길어지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불만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온라인상의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가 공개돼 숨지기 직전까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물가 상승폭이 2%대로 떨어지면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월에 다시 3%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의 가격이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사과값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71%나 상승했습니다. 사과값이 폭등하자 대체재를 찾으려는 수요로 인해 다른 과일값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갱단연합체가 IT 수도에 있는 국제공항을 접수하고 최대 규모의 국립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최근엔 아리엘 앙리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전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IT는 무장갱단이 수도 80%를 장악했으며 갱단은 자신의 행동이 혁명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T가 갱단의 국가 권력까지 넘길지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